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식이 태양절에 점하여 까말 뿌라사드 차을 나가인 네팔 유난 민족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식에 보내온 선물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에게 19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네팔 연합민족사회주의당 대표단 단장인 송코루 랄 슈레스타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전달했습니다.